4월 25일 월요일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정직하고 거룩해집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유산으로 삼을 때 땅 가운데 한 구역을 여호와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두라. 그 길이는 2만 5천 규빗, 너비는 1만 규빗으로 해야 한다. 그 주변 구역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이 가운데 가로, 세로 500규빗 되는 정사각형 구역은 성소를 위한 것이다. 그 주변 가장자리 50규빗을 비워둘 것이다. 이곳에서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구역을 재서 그 안에 성소를 둘 것이니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 곧 여호와를 섬기려고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땅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의 집터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의 구역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것으로 성읍을 세워 살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구역 옆에다가 너비 5천 규빗, 길이 2만 5천 규빗의 구역을 정해 그 성읍의 소유지로 삼으라.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왕은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 땅 모두를 소유하게 된다. 그 경계는 거룩한 지역과 성읍의 소유지를 따라서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고 그 길이는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 한 지파가 받는 땅과 나란히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왕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왕들이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나머지 땅을 그들의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왕들아,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부정과 폭력을 버리고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며 내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일을 중지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한다. 에바와 밭은 크기를 같게 해 밭이 호멜의 10분의 1, 에바가 호멜의 10분의 1이 되게 하라. 그 둘의 크기는 호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세겔은 20겔하다. 20세겔 더하기 25세겔 더하기 15세겔은 1만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물이다. 곧 밀 1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1호멜에서 6분의 1의 1 에바를 드려야 할 것이다. 기름은 규례대로 1고르당 10분의 1밭이다. 10밭은 1호멜과 같으므로 1고르는 1호멜 또는 10밭이다. 또 이스라엘의 풍성한 목초지에서 200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릴 것이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곡식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로 쓰일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것이다. 명절과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해진 절기 때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 집에 속죄를 위해 속죄제, 곡식제사, 번제,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너희가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잡고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기둥과 제단 아랫단 내 귀퉁이와 안뜰문의 문기둥에 바를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매달 7일에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속죄할 것이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7일간의 명절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날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다. 명절의 7일 동안 그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곡식제사를 수송아지 한 마리에 1에바씩, 수장 한 마리에 1에바씩, 그리고 그 일 에바마다 기름 일 한식을 같이 드려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의 명절에도 그는 7일 동안 이와 같이 해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드릴 것이다. 거룩한 성소.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소는 부정함에서 늘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나눌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예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땅 한가운데는 성소가 위치하고 성소 주변으로 사독, 자손,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땅 주변에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구역의 좌우편에는 왕을 위한 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 주변으로 사독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온 족속, 왕의 구역순으로 배분됩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둘 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치자의 자세. 성도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구역 좌우편에 땅을 배분받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불의한 행동을 버리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직한 도량령을 사용해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삶의 전반에 걸쳐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제사를 위해 군주에게 예물을 드리고 군주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각종 절기에 드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치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에도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마음과 언행이 일치해 세상의 본이 됩니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기업으로 얻을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며 새 희망을 주신다. 땅을 분배할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명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성소에 속할 땅, 제사장과 레위인의 거주지, 열두 지파 백성의 성읍, 왕에게 속할 땅을 정확하게 정해주신다.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삶의 구역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처소가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신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거처로 옮겼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예전 집에 비해 많이 협소하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불편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집에 대해 감사한 마음보다 불만스러운 마음이 더 컸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에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실 기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거룩하게 구별되함을 명시하신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구별된 곳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을 거룩하게 구별된 집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긴다. 내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업의 일부분으로 주신 집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또한 친정 엄마와 시간을 정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터전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집이 불만으로 가득한 곳이 되지 않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힘써야겠다. 나의 기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장소로 쓰임받게 하소서. 제가 맡은 많은 역할이 있지만 최고의 우선순위는 거룩한 땅의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 확고하고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